50 languages. 56. 56. 56. المشاعر. الأحاسيس. 감정. 감정. وجود رغبة.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لدينا رغبة. 우리는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고 싶어요. لا رغبة لدينا.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الشعور بالخوف. 두려워요. 두려워요. أشعر بالخوف. أنا خائف. 저는 두려워요. 저는 두려워요. لست خائفة. 저는 안 두려워요. 저는 안 두려워요. توفر الوقت.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لديه وقت. 그는 시간이 있어요. 그는 시간이 있어요. لا وقت لديه. 그는 시간이 없어요. 그는 시간이 없어요. الشعور بالملل. 심심해요. 심심해요. هي تشعر بالملل. 그녀는 심심해요. 그녀는 심심해요. إنها لا تشعر بالملل. 그녀는 안 심심해요. 그녀는 안 심심해요. الشعور بالجوع. 배고파요. 배고파요. هل أنتم جياع؟ 배고파요. 배고파요. ألستم جياعا؟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요? الشعور بالعطش.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هم عطشا. 그들은 목이 말라요. 그들은 목이 말라요. ليسوا عطشا. 그들은 목이 안 말라요. 그들은 목이 안 말라요.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